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6 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에게 연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몽골 대통령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통령 수상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쿠웨이트 국가 추장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모나코 공국 국왕, 산마리노 공화국 집정관들, 기네 공화국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르완다 공화국 대통령, 말리 공화국 대통령, 수단 공화국 대통령,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 적도기네 공화국 대통령, 콩고 공화국 대통령,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 튀니지 공화국 대통령,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 이집트 아랍 공화국 대통령, 가이아나 협동공화국 대통령, 타이 왕국 수상에게 연하장과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경례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또한 국제 김일성상 리사회, 국제 김정일상 리사회 소기장,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 리사장,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러시아 연방 연해비원강 장관, 하바롭스크 비원강 장관, 하바롭스크 시장에게 연하장을 보내시었습니다.